이 시간에는 놀이묘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. 처음으로 들으실 놀이는 끝없는 사색 속에. 감사합니다. 다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당중앙의 불빛. 계속하여 들으실 노래는 흰 눈이 내리는데. 하얀 눈이 사서 이 시간 마지막 순서로 들으실 노래는 친근한 이름. 이상 노래묘곡 보내드렸습니다.